FM 영화 음악의 정은입니다. 오늘 음악으로 영화 음악 시작하니까 훨씬 좋죠? 훨씬 편안하고요. 오늘 첫 곡은요, 영화 피아노 중에서 마이클 니만의 The Sacrifice였는데요. 해변가에 놓인 피아노, 거기서 연주하던 아다, 기억나시죠? 홀리헌터의 모습. 오늘 FM 영화 음악은요, 이렇게 음악이 말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FM 영화 음악은 무엇을 가지고 음악을 이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편안하게 음악 속에 몸을 맡기시고요. 어떤 주제가 있는지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FM 영화음악의 골수 청취자들이라면 다 아시는 코너죠. 임재윤 프로듀서의 장기입니다. 자, 저 말 줄일게요.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 음악은요. 제프 브리지스, 보 브리지스, 형제 배우 아시죠? The Fabulous Baker Boys, 사랑의 행로 중에서 그 두 형제 사이에 낀 미셸 파이퍼가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하,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이에요. 최진원 씨도 신청을 하셨죠? Making Whoopee. you trust that for me, madame? Whatever. Une fois, j'ai entendu le bruit du vent dans les arbres. Once I heard the sound of the wind in the trees. I think that's it. Une fois, j'ai entendu le bruit du rire des enfants. Once I heard the sound of the laughter of children. J'ai pleuré un chaud de larmes pour ces arbres perdus. And I wept warm, salted tears for the lost trees. Je sais venir les petits enfants dans les arbres et je leur donnerai de l'espoir, il a dit.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unto the trees and I will give them hope, he said. Il n'y a plus d'arbres pour ces pauvres enfants perdus. But there are no trees for the poor, lost, poor children. La pourriture est leur jouet. Decay is their toy. La décadence est leur jeu. Despair is their game. Ils n'ont que des ordures à escalader. They have only chaos to climb. Your trees. 미셸 파이퍼가 부른 Making Whoopie에 이어서 아네트 베닝의 허밍, 캐더린 헵번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워런 베티의 시선 다 느끼셨나요? 권은경 씨? 영화 Love Affair 중에서 애니오 모리코네의 그 피아노 솔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곡 그린카드의 제라르드 바르디오가 피아노를 치면서 그 시를 낭송하던 장면이었는데요. 그 피아노보다 제라르드 바르디우의 그 시 낭송이 더 음악 같던 그런 장면이었죠. 자, 그 다음은 뭘까요? Come on. Okay, ready? You start here, and then just follow me. I play first, okay? All right. Ready? Your turn. Good. Very good. Now together. Thank you. FM 영화 음악, 음악 속에 풍덩 빠지는 날. 자, 네 곡 연달아 들으셨는데요. 영화 빅 중에서 그 소년 조슈아가 회사 사장님이랑 그 커다란 피아노 발로 함께 치던 장면 기억나시죠? Heart and Soul, Chopsticks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바이센터니얼 맨션에서 가브리엘 포레의 돌리 모음곡 중 자장가였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가씨와 로버트 앤드류의 피아노 연주였죠. 그리고 베티 블루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장자크 베넥스 감독의 베티 블루요. 베아트리스 달의 그 두툼한 입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 가브리엘 야레의 셀르방 베티 들었습니다. 아, 네 번째 곡은요. 로드 투 퍼디션 중에서 영화 속의 폴 뉴먼과 톰 행크스가 함께 피아노 치던 장면. 아버지와 아들 같았죠? 그 곡 띄워드렸습니다. 대통령님 피아노 치는 모습 너무 멋져 보였어요. 고독하기도 하고 이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뭐 별로 잘 치진 못합니다. 저기요, 혹시 그거 칠 줄 아세요? 모정이랑 영화 주제곡인데요. 네, 모정 알죠. 그 윌리엄 홀든하고 제니퍼 존스가 나오는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러브 이즈. 그 노래 연주하실 수 있어요? 네? 그거요? 연결이 35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이버 미래에 대한 과학적 공상을 그림으로 옮긴 작품들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너 우리 100일 기념일 잊지 않고 있지? 벌써 100일 됐나? 넌 여자가 어떨 때 제일 이쁘니? 몸매 쫙 빠진 여자가 옷 벗고 있을 때. 너 지금 어딨어? 기다려. 아니야. 나 농담한 거야. 나는 피아노 치고 있는 여자가 제일 이쁘더라. 무슨 곡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 있잖아. 그 조지 윌슨이 친 거. 第二，你谈得好事。 FM 영화 음악, 음악 메들리. 사랑의 블랙홀에서 메들리를 먼저 들어봤거든요. 피아노 메들리 처음에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영화 피아노 치는 대통령 중에서 Love is a many splendid thing 들어봤습니다. 엽기적인 그녀 중에서는 파일벨 캐논, 내 사랑 컬리스 중에서 제임스 벨로시가 직접 피아노 치던 장면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이 친이 중에서 바흐의 안나 매그달리나 들어봤습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영화음악 쭉 들으시고요. 그래 바로 이거야. 음악을 딱 들어보니까 내 머리를 강타하는 어떤 단어가 내게 다가와 하시는 분들 내일 저의 FM 영화음악으로 그 주제를 그 제목을 이름을 적어주세요. 저희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가장 근사한 음악의 옷을 입히는 그런 순서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들으시고요. 이 음악에 제일 가장 어울리는 옷을 이름을 붙여주세요. Mr. Manfield. Oh, sorry. You are very talented, you know. Thank you, ma'am. une nuit, au cours de la traversée de l'océan Indien, il s'était produit dans le grand salon du pont principal l'éclatement d'une valse de Chopin. Il n'y avait pas un souffle de vent, et cette nuit-là, la musique s'était répandue partout, dans le paquebot noir, comme une injonction du ciel, comme un ordre de Dieu dont on ignorait la teneur. À cet homme de Cholon, son amant. Et elle n'avait pas été sûre tout à coup de ne pas l'avoir aimé, d'un amour qu'elle n'avait pas vu, parce qu'il s'était perdu dans l'histoire comme l'eau dans le sable, et qu'elle le retrouvait seulement maintenant, à cet instant de la musique jetée à travers la mer. Venu à Paris avec sa femme. Il lui avait téléphoné. Il était intimidé. Sa voix tremblait. Avec le tremblement, elle avait retrouvé l'accent de la Chine. Il savait qu'elle avait commencé à écrire des livres. Il avait aussi appris la mort du petit frère. Il avait été triste pour elle. Et puis, il n'avait plus su quoi lui dire. Et puis, il le lui avait dit. Il lui avait dit que c'était comme avant, qu'il l'aimait encore, qu'il ne pourrait jamais cesser de l'aimer, qu'il l'aimerait jusqu'à sa mort. my life. What a beating. It was for so brief a time. No, it was forever. You'll stay here in my heart. In these hands. In my blood. Forever. You are, Richard. Do you know what I think? You are the greatest musician in the world. FM 영화음악 오늘 14번째 곡은요. 시드니 룸헥 감독의 허공의 질주. 그 중에서 리버 피닉스가 줄리어드 음대 오디션 장면에서 쳤던 피아노 연주곡이었고요. 베르나르도 베르툴루치 감독의 하나의 선택 중에서 스테파노 아날디의 알페지오 그 다음 곡으로 이어드렸습니다. 마그리트 듀라스의 그 소설을 영화로 옮긴 연인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 쇼팽의 왈츠 작품 번호 69번 띄워드렸고요. 라스트 콘서트 중에서 리차드가 마지막 콘서트에서 연주하는 그 곡 아다지오 콘서트 띄워드렸습니다. FM 영화음악 오늘은요. 저희 영화음악 작가 권영 씨가 힘을 실어서 띄워드리는 순서인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김성훈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주인공이 무덤가도 같은 도시에 꼭꼭 숨어 있다가 독일군 장교에게 들켜서 죽을 뻔하다가도 그 빼어난 피아노 솜씨 때문에 호감을 사는 장면에서 연주된 음악 띄워달라고 하셨죠? 자, 유민종 씨도 함께 들어주세요. 피아니스트 중에서 쇼팽의 발라드입니다.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에 옷을 입혀주세요. 내일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ovon leben Sie? Ich war Pianist. Pianist.